보고파서 그대가 보고파서 이제 난 습관처럼 그대 이름만 부르네요. 오늘도 난 보낸 줄 알았죠. 다 남김없이 아니죠 아니죠 난 아직 그대를 못 보냈죠. 그리워 그리워서 그대가 그리워서 매일 나 혼자서만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. 어른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

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 지켜보고 싶어 내가 또 왜 이러는지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갈지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 전부터 널 사랑한 것 같아 뭔가 헷갈리듯 끌려온 것 같아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깨어났으면 제발 정말 네가 나의 운명인 걸까 난 falling you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작전상 후퇴라고 말해 기다리라고 말해

그런가 봐. 무슨 말을 해봐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드나 봐. 내 욕심이라고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 마음 쉽게 사라지지 않아. 알잖아 난 버려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. 내겐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.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.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. 돌아가도 다시 견딜 수 있을까. 너무 힘들던 시간들 흔들리지 않은 너를 볼 때면 떨리는 내 입술이 두루루 두루루.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직 많이 못 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

빛이 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젖어든 빗길을 따라가 함께한 추억을 돌아봐 흐려진 빗물에 떠오른 그대가 내 눈물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갈 순 없나요 그대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흩어져가 나와 있어주던 그 시간도 그 모습도 다시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갈 순 없나요 한 번이라도 마지막일지라도 괜찮을 텐데 눈물이 가슴에 그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보며 미소질 때 나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난 그댄 어떤가요 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 온종일 그대 생각해 조금 멀리 우리 돌아왔지만 지금이라도 다가와줘요